저리 첫사랑이 생각납니다. 몇십 년이 흘러 세월이 가도 첫사랑 당신은 잊을 수 없네. 첫사랑이 생각납니다. 몇십 년이 흘러 세월이 가도 첫사랑 당신은 잊을 수 없네. 세월이 가도 첫사랑